동화 한국어 버전 방울을 달아라. 아주아주 먼 옛날 커다란 초록색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니블 가족이 살았죠. 아! 니블 가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생쥐 가족이랍니다. 니블 생쥐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보시다시피 그들은 다른 생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고 상의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들만의 부엌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을 음식도 시장에 가서 사는 거죠. 제 생각이 어때요? 그래요, 괜찮네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들을 위한 슈퍼마켓을 여는 게 어때요? 슈퍼마켓을 운영해서 돈을 잔뜩 번 다음 나중에 이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네요. 그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기발하고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말뿐이었죠. 모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집주인인 여자 인간과 그녀의 남편이 오늘 저녁 식사에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도 축제를 벌이자고요! 축제다! 난 그냥 파티를 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축제라니 훨씬 더 재밌겠는걸? 난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어. 좋아! 그럼 난 네 거 같이 나눠 먹을래. 여러분 마음 알아요. 오랜만에 축제라 다들 정말 기쁘시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해요. 인간들을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치거든요. 괜히 눈에 띄었다간 잡힐지도 몰라요. 농담이에요. 재밌었어요. 인간들은 우릴 절대로 못 잡죠. 그렇지만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톰과 저는 냉장고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자마자 여러분께 신호를 줄 테니 다들 나오도록 하세요. 말린과 톰은 냉장고 뒤에 숨으러 출발했어요. 부엌으로 가던 중 말린은 톰에게 제인 이블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 얘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톰, 아까 제리가 인간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때? 그럼 우리가 이 행성을 차지할 수 있잖아. 우와, 제리는 대단해. 진짜 터프한 친구야. 어떻게 싸울 건지도 얘기해봤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얘기까진 안 했어.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는 게 분명해. 그럼 당연하지. 니블 생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밤이 되어 초록색 집에 어둠이 내렸어요. 말린과 톰은 다른 생쥐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생쥐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커다란 나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맛있다. 맛있겠다. 초록색 집의 모든 생쥐들은 축제를 즐겼어요. 난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 딸콕! 니블 가문의 생쥐 중 가장 현명한 건 바로 아빠 생쥐였어요. 잔뜩 먹은 생쥐들은 배를 두드리며 식탁에 들어누웠고 말리는 다락으로 올라가 한쪽에 앉아있는 아빠 생쥐에게 향했어요. 뭐 하셨어요, 아빠? 오늘 파티를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파티를 즐기기엔 이 아비는 너무 늙었단다, 아들아. 이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해. 그래도 아까 세미 녀석이 가져다 준 걸 조금 먹긴 했단다. 그런데 너 나 안 자고 뭐하니?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와요. 인간들과의 식량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제리의 얘기를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인간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요. 인간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말린? 왜요? 진짜 좋은 생각이잖아요. 소용없는 생각이니 헛된 꿈 깨거라. 아빠는 왜 그렇게 항상 저희들 사기를 꺾어? 네, 맞아요. 그 단어예요. 사기를 꺾다. 사기를 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들아.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거창하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에게 근사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똑하고 용감하단 뜻이 아니야. 알겠니? 하지만 우리 가문은 똑똑한걸요. 두고 보세요, 아빠. 인간들을 상대로 당당히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니까요. 말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왜 똑똑하지 않다는 건지 말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온 인간 여자는 눈앞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보! 당신 빨리 이리 좀 내려와보지 그래요? 왜 그러는데? 당신 혹시 어젯밤에 남은 음식 다 먹은 거예요? 뭐? 아니야, 안 먹었어. 양치질 한 다음에 곧바로 자러 갔다고.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말아요. 어제는 분명히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이 잔뜩 있었는데 아침에 먹어보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당신은 식단대로만 먹어야 한다고요. 알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과일만 먹어요. 딴 건 안 돼요? 하지만 난 정말 안 먹었어. 됐어요. 안 속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난 음식은 보지도 못했어. 인간들은 집 다락에 쥐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마다 생쥐들은 그걸 먹었고 인간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먹은 줄 알고 화를 냈죠. 그러던 어느 날 말리는 톰과 함께 앉아 빵 조각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잠깐, 방금 저 소리 들었어? 옆집 사는 고양이 소리 같은데 포근이. 포근이라니 이름 진짜 안 어울려. 하는 짓은 완전 괴팍한데 이름만 포근이라니 웃겨. 인간들은 대체 고양이의 어디가 귀여운 걸까? 개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완전 괴물이라고. 아니야, 잘 들어봐. 포근이 소리가 아니야. 이건 다른 소리라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둘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이런, 안 돼! 이를 어쩌면 좋지? 고양이를 데려왔어. 진짜 고양이! 고양이! 어떻게? 나 숨을 못 쉬겠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명상훈련했던 거 잘 떠올려봐. 지금 네 감정을 느끼면서 손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야. 좋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그래, 맞아. 알았어. 해볼게. 손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근데 고양이가 우리 냄새를 맡으면 우리 손이 사라질지도 몰라. 우린 이제 완전 망했어. 대체 어떤 멍청이들이 이 집 인간들에게 고양이를 키우라고 한 거야? 커다랗고 털도 덥수룩한 데다 수염도 잔뜩 있는데 걔네들 수염도 있어. 완전 무시무시하다니까. 입 옆에 삐죽삐죽 나 있는데 진짜 이상해. 저기 말린, 수염은 우리도 있는데 너 지금 이런 상황에 누구 편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긴급 회의를 열어서 상의해보자. 어쩜 우리에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모든 고양이가 쥐를 먹진 않는다고요. 이 고양이는 채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럼 풀을 먹을 거예요. 바보같이 굴지 말자고요.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지내면 돼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동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먼저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 저 털복숭이 괴물을 여기서 내쫓아버리자고요. 생쥐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고양이와는 상관없이 평소처럼 지내기로 말이죠. 그리고 건방진 적에게 맞서기로 했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와 돌아다녔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용감하게 말이죠.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니블 가족은 무너져갔어요. 그리고 지쳐버린 생쥐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초록색 집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제발 떠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제발 정신 차려, 말린. 현실을 봐. 그 녀석은 고양이고 우린 생쥐라고. 절대로 우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함께 다락방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 이곳에서의 추억 잊지 못할 거야. 떠나는 생쥐는 점점 늘어났고 가족의 수는 줄어들었어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리고 차례차례 다락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댄서인 스튜어트와 똑똑한 생쥐 제니, 씹기를 좋아하는 촌프까지 모두 떠났죠. 고양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생쥐들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고양이는 언제나 그들을 찾아냈어요. 날이 갈수록 음식을 가져오는 일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죠. 안 되겠어요. 이제는 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내주세요. 우린 립을 가무는 똑똑하잖아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셨고요. 안 그래요? 또 시작이군. 저요,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인간들에게 가서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치우는 게 그 고양이 녀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우리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걸 이해할 정도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거든. 그래, 맞아. 아주 큰 문제지. 어서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뛰어난 머리를 굴려보라고요. 아, 알겠다. 다들 한번 생각해봐. 진짜 문제는 우리가 고양이가 다가오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야. 안 그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떤지 생각해봐. 어느 순간 이 골칫덩이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잖아. 어, 맞아. 항상 그랬었어. 그래, 맞아. 네, 맞아. 나도 그랬었어. 나도 카운터에 앉아서 요리법을 보는데 녀석이 갑자기 튀어나왔었어. 야,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 너 글 못 읽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너 그때 정원에 있는 암컷 생쥐 훔쳐보고 있었잖아. 다들 조용히 해요. 자, 뭐라고? 계속 얘기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네. 그럼 고양이가 인간 여자 방에 있을 때는 부엌에서 뭘 먹을 수도 있잖아. 그거 말 되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방울을 달아놓으면 되지. 맞아, 맞아. 고양이 바위를 달자고? 저기요, 좋은 분위기 괜히 망치기는 싫지만 그래서 바위를 달면 어떻게 알아? 혹시 소리가 나는 바위라도 있나? 아니요, 바위가 아니라요, 방울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요.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요. 밖에 있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고양이가 아무리 킁킁거려도 우린 절대 못 찾을 거야. 어떤 표정일지 꼭 보고 싶은데? 훌륭해! 내가 말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거라고! 나중에 음식 먹을 때, 세미 넌 제일 큰 파이를 먹어! 제일 큰 걸로! 예!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겠다! 어쩜! 다행이야!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맞아! 집을 떠난 녀석들도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걸? 우린 도망치지 않아! 이곳은 우리 집이라고! 네가 자랑스러워, 세미! 대단하다! 네 아이디어는 오래도록 기념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오늘을 니블가의 역사적인 기념일로 정하자! 고양이 방울 달기의 날! 예! 예! 방울을 달아라! 방울을 달아라! 그건 그런데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비록 한물간 늙은이지만 젊은 세대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 중이야. 그래도 여전히 더디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정말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 네, 당연하죠. 왜요?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좋아하는 걸까 봐요? 왜 그래요, 아빠? 우린 생각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멍청이들이 아니라고요. 네, 우린 그런 생쥐들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휘둘리지 않을걸요? 그래, 잘 알았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방울은 누가 가서 달 거냐? 방울을 누가 타냐고요? 그래, 방울. 우리 중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것 아니냐? 안 그러니 누가 갈 거지? 다락방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생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원자가 나오길 바랐지만 아무도 없었죠. 제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인간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고양이부터 시작하자고. 뭐?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전쟁을 선포하려면 일단은 내가 살아있어야 하잖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 고양이 이빨 못 봤어? 말린, 네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지 그래. 뭐? 아니, 그건 아니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니블 가문은 어떻게 하라고. 난 가족들을 챙겨야지. 다른 생쥐가 하자. 어서요, 나와봐요. 누가 가서 방울을 달래요? 누구도 자기 목숨을 선뜻 내놓지 못했죠. 제리는 물론 말린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에 대해 말을 용감하게 하는 것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니블 가족 중에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만큼 용감한 생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물건들을 챙겨 정든 다락방을 떠났고 마침내 초록색 집에는 생쥐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